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인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 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어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